HUBS. 메모리 아카이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기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행복한 기억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아픈 기억은 큰 교훈을 남기죠. 이렇게 소중한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되는데요. 저희는 이 기억 저장소를 메모리 아카이브라고 부른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소중한 기억을 아카이브에서 꺼내볼까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조금은 무료하게도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 행운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사소하더라도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할 법한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행운을 가졌다는 생각에 벅차오르기도 했던 것 같네요. 다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행운 덕분에 기분이 좋았던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당장 떠오르는 일들만 여러 가지라 무엇부터 얘기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운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을 꺼내볼게요. 아일릿의 럭키 걸 신드롬. 저는 사실 남들에 비해서 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매우 낮은 승률을 자랑하는 가위바위보와 매번 실패하는 티켓팅이 그 증거죠. 오죽하면 저는 아직까지 로또 한번 사본 적이 없답니다. 안 봐도 꽝이 뻔하니까요. 그렇다고 이 사실이 원망스럽진 않아요. 덕분에 아주 사소한 행운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만석인 지하철에서 앞에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 그 자리에 바로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야구장에서 품절 직전 마지막 크림 새우를 사게 됐을 때, 랜덤 자리 뽑기에서 친한 친구와 짝이 됐을 때도 있었네요.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고요?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모두 너무나도 특별한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남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법한 행운의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수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능 수학에는 담답형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한 문제에 정답으로 당장 생각나는 숫자 아무거나 적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떡하니 맞은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앞으로도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반짝 눈부신 날 잔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바로 2006년에 개봉한 행운을 돌려줘라는 작품인데요. 원제로 Just My Luck이라고 부르는 미국 영화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영화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운을 돌려줘는 약간의 판타지가 가미된 로맨스 코미디 영화인데요. 무엇을 하든 행운이 따르는 여자 주인공 애슐리와 인생이 불운 그 자체인 남자 주인공 제이크가 등장합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은 우연히 가면무도회에서 만나 키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후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엇이든 성공하던 애슐리는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대로 제이크는 뭘 하든 술술 풀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애슐리는 자신의 행운을 가져간 사람이 무도회에서 키스한 남자라고 믿고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면을 쓰고 있어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온갖 불행들이 그녀를 찾아오고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게 됩니다. 우연히 그런 애슐리를 만난 제이크는 애슐리를 돕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점점 가까워지다 결국 사랑에 빠지죠.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제이슨 모라즈의 Lucky.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ve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in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너무 유명한 영화라 줄거리 소개를 듣고 아, 그 영화?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쯤은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대 초반 할리우드와 Y2K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게 시청하실 거라 자부합니다. 스토리와 연출이 가볍고 유쾌해서 조금 유치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당시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니까요. 또 무엇보다 두 남녀 주인공의 연기와 매력이 엄청난데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린제이 로한의 리즈 시절과 스타트렉 시리즈로 익숙한 크리스 파인의 앳된 시절을 만날 수 있답니다. 결말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성장함으로써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운명이 뒤바뀐 사건을 통해 애슐리는 지금까지 가볍게만 여겼던 행운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제이크는 행운이 함께해도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행운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행운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행운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무엇일지 고민해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한 번쯤 나는 운이 왜 이렇게 없을까? 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화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더 보이즈의 클로버.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린 운명 같은 확률인걸. 온 세상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은 지금. 너라는 행운이 내 곁에 왔다는 게 아직도 나는 꿈만 같아. 이 순간 forever now with you 모두 다 같이 가고파 나 찾아왔던 my lucky clover 이제 평생을 함께 할래 got it we clever 이름을 제가 너를 닮은 원한 입들이 편나 의미는 하나야 you 네가 있어 행운이 네가 내 clover 지금은 너의 미소로 물드는 기분 모든 게 너 하나로 피어나는 지금 끝도 없이 펼쳐진 꽃길을 걸어가면 모든 꿈들을 이룰 것 같아 마치 내 꿈처럼 넌 알겠네 너무 기적 같은 행운이야 너도 나와 같은 맘인 걸 다 알 수 있어 내 앞에 서면 나의 꿈은 그냥 꿈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너의 눈을 보고 있는 지금도 그래 넌 나의 행운이야 언제나 메모리 위시리스트 메모리 아카이브만의 특별한 코너 메모리 위시리스트 시간입니다. 우리 코너에서는 앞으로 메모리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싶은 기억을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짜 위시리스트처럼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한 번쯤 행운을 돌려줘에 나오는 애슐리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비가 오다가도 밖을 나서려고 하면 비가 뚝 그치고 가는 길에 신호등마다 초록불이 켜지는 그런 삶이요. 상상만 해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만약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저는 우선 로또를 왕창 사보고 싶어요. 정말 작은 확률을 뚫고 당첨되었다는 기쁨을 종이 한 장으로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로또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탐나기도 하고요. 아! 또 출근 시간에 지하철 1호선도 타보고 싶어요. 원래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이 많잖아요. 제대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곳에서도 행운이 발동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네잎클로버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들 네잎클로버 찾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토끼풀밭만 보이면 네잎클로버를 찾겠다고 나섰던 것 같아요. 성공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번번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네잎클로버를 찾아보고 싶네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전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나갈 그때가 온 거야 앞으로 좀 몇 번이면 오늘 메모리 아카이브에서 꺼내본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행운이 함께 기뻤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다들 알다시피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죠. 그럼 혹시 세잎클로버의 상징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사실 잎의 개수에 따라 공식적인 꽃말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즉,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죠. 하지만 행운을 쫓다 행복을 등한시한다는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는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행운의 유무가 아닌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좌절하고 우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극복하고 행복해지면 그만이잖아요. 행운이 함께하지 않는 날이라도 얼마든지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만큼은 이왕이면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메모리 아카이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운 가득한 기억들로 채워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카이브 콜렉터 신예은, 엔지니어 이준서, 저는 아나운서 강태영이었습니다. HUBS